떠날 거야. 머나먼 세상 끝까지 그때 잠깐 방을 떨고 수십 번을 확인하는 멀어져. 이번엔 정말 돌아오지 않을 거란 안타침. 다시 나지 않아 결심. 등을 진 채 바를 때 보지 마. 여전히 채워진 것들을 비워내려 목적지 없이 걷다 머릿속 생각은 지워도 떠나. 나를 찾아 떠나고파 아픈 기억을 딛고 다시 올라가. I'm going my own way. I'm going my own way. 굳게 잡은 맘에 미끄러져 버네. 이 바람을 도망가 뜨릴래. 이 길을 걷자 왜 다시 이방이야. 있는 힘껏 뛰어봐도 같은 자리야. 날 가진 너와 그 많은 흔적들 아직은 다 지우지 못했나 봐. Coming back to this room.